기분이 너무 좋아서 So good, so good 너의 향기가 나 날 감싸 안아 주워서 사근사근 속삭이는 너의 말투 날 간지려 힐끔힐끔 자꾸 눈이 가나 내게 손을 잡고 걷는 길이 서모션같이 움직여 코끝에 스친 네 향기에 설레 어쩔 줄 몰라 나